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일 대부로 소중히 간직할 것이며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에 휘향한 모든 것을 당겨올 것입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원수님이 계신다. 집도 가산도 다 떠내려간 혹심한 재난의 땅에서 꿋꿋이 버티고 일어선 인민이 심장처럼 안고 사는 외침이다. 우리에겐 원수님이 계신다. 생사기로의 그 순간 수령님들 초상화를 목숨처럼 부여안고 불덩이같이 터치던 외침이다. 졸지에 효력을 잃고 나앉은 그 어린 가슴에서도 맑은 샘처럼 솟구치던 말이다. 횡포한 대홍수의 검은 갈기가 집집의 기둥들은 뽑아던졌어도 허물 수도 흔들 수도 없는 신념의 기둥이 마음속에 서 있었기에 절망의 전길 나락을 박차고 희망의 기슭으로 솟구치 오른 불사신들. 사태와 감탄의 모든 것이 묻혀버렸어도 원수님의 자유로운 미소를 생의 빛발로 안고 사는 이들이 어찌 운명의 길을 잃을 수 있으랴. 석가래 하나 건질 것 없는 폐허에 길을 열 사판자로 남은 것 없어도 맨손으로 흑산을 걸고 치마폭에 돌을 싸들고 평양으로 이어진 길을 한치 한치 열어가는 불굴의 모습들이여. 격전장에 타오르는 우등불가에서 목매어 부르는 그리움의 노래, 인민이 당한 재난을 두고 아픔에 잠 못 이루실 아버지 생각에 산악같이 일도 선 아들딸들. 깊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횃불 들고 달린다. 불같은 마음들이 하나로 합쳐 하늘도 이기는 힘을 떨치는 북부전선은 그리움의 저녁, 전화위복의 기적을 떨치는 신념의 전장. 거친 물살을 휘가르고 길 없는 길을 열며 와다운 사랑과 정을 한가득 받아안고 재난 속에서도 눈물을 삼키던 그들이 흘린 뜨거운 것은 심장의 불이었다. 순정의 삶이었다. 순결한 그 마음과 마음들의 자애로운 원수님의 용상이 빛난다. 잃은 것보다 더 좋은 생활이 약동하며 흐를 그 내일을 밝게 비춰주는 우리 운명의 태양이. 열백 번 홍수가 덮친다 하라, 천층 만층 묵구름이 쌓인다 하라, 위대한 아버지가 계시는 이 땅엔 언제나 희망 넘친 새날만이 밝아라. 우리 마음의 하늘은 가없이 맑고 푸르리라. 신념의 기둥, 삶의 기둥이 마음속에 옥석으로 서 있는 인민은 설사 지구가 깨진다 해도 소리치며 보란듯이 일어서리라. 천만년 영원할 사비주의 큰 집엔 위대한 아버지가 계신다. 김종은 원수님이 계신다.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세상에 없는 복구기적을 창조하여 북변 땅 인민들에게 반드시 더 큰 행복, 누구나 부러워하는 새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마음 기울이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 정녕 경리하는 온스님의 현명한 용도가 있기에 그 어떤 대세양도 그 어떤 난국도 최후 승리를 향해 질풍노도쳐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산진군을 가로막지 못하리니 우리 천만군민은 경리하는 온스님의 둘이의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 굳게 멍쇼 북부 비해북구조원투에서 주체조선의 백승의 기상 영적인민의 백절불굴의 기상을 온 세상에 힘있게 떨쳐갈 것입니다. 백두의 손 시작된 기 세대를 이루며 소란 품과 불빛 속에서 지켜온 20년 황정남 부르러 굳세게 간직한 우리 신경 누가 꿈꾸려 김총문 봉지의 말을 봉기해 가리라 지경의 천만사나 해초 가져온 20년 경주만 따라서 힘차게 나가는 우리 앞길 누가 막으랴 힘총은 봉지에 따라 끝까지 가리라 심장 하나이듯이 신념은 하나뿐 배를 이어 명주처럼 지키려 가리라 당중만 불의에 천만이 뭉쳐진 우리 힘을 누가 탁하랴 우리에겐 원수님이 계신다. 시완놀이를 보내드렸습니다.